Man, we feeling so high right now. Tell me where you wanna go. Say the word. I can take you there. Let's get it. Go to sleep in Paris, wake up, 내 품속 계속 in Tokyo. 어느새 그 지구본에 상상해도 맛봐왔던 그곳에도 우리 빙고도 baby 이 기분처럼 몰리고 baby New world 향하고 달빛을 through the skyline talking Skyline 시공간을 넘어 대체 뭐가 있을까 선망했던 코스모스의 어트모스피어 피어난 퓨어했던 동심의 크리스마스 별을 닮은 네 눈과 닮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피니 스텔라 정갈을 다른 첫 원 Fly so high then better not one Let's go 오로라 빛깔 모지게 들어 햇살이 반짝 모든